이 본문은 바울 일행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세 번 혹은 네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실라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고 이 아덴에 가는데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어디죠? 그리스의 수도이죠. 이 아테네에서 지금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덴이 어떤 도시냐 그러면 사실 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러면 선교사님의 설교와 저의 설교가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제가 어제 선교사님이 소크라테스 물어볼 때 제가 막 답했죠. 그거 보고 막 놀라는 분들이 있던데 와 우리 목사님 저렇게 똑똑하냐. 제가 이걸 준비했거든요. 아테네가 어떤 도시냐 그러면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죠. 못생겼지만 가장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고 언급되는 소크라테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제가 보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수제자이죠. 이 소크라테스는 이제 사형을 당합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데 이 플라톤이 그것에 염증을 느끼고 아카데미라는, 여러분 아카데미 많이 들어봤죠? 그게 이 플라톤이 세운 학교입니다. 아카데미를 세워서 철학과 지성을 가르치죠. 이 플라톤은 아주 역사의 종결자라 그럴까요? 요즘 종결자라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히락, 그리스, 아테네 철학 이후로 2000년 동안 철학이 계속 중세 근대 철학이 있어왔지만 철학자들은 서양 2000년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에 주석당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미 플라톤이 모든 방면에 다 심오한 그 사고를 해가지고 다 건드려 놓은 거예요. 심지어 동물학까지. 동물원도 만들고. 그러니까 서구 2000년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의 해석이나 각주 단 것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플라톤이 방대한 영역에서 이 사고의 체계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이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한데 이렇게 세 사람의 철학자에 의해서 그리스 철학은 발달하고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는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수님 태어나기 한 3,400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철학을 완성시켜 놓고 이제 예수님 시대에 혹은 지금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읽어보면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가 두 학파가 이렇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였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의 주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걸 처음 듣는다 그러면 학교 제대로 다닌 거 아닙니다. 분명히 다 들어봤을 거예요.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그러면 이 바울이 딱 들어가서 보니까 18절에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논쟁을 벌이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하나의 또 이론이냐 철학이나 혹은 어떤 다른 신을 전하는 것인 줄 생각하고 또 서로 막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잘했나 봐요. 바울도 뭐 알려진 바로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이 말을 좀 잘했는지 아니면 말은 못했지만 이 지식, 논리적인 지식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 게 있었는지 이 말쟁이라는 이런 말도 들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 아덴은 이 지성의 도시요 또 철학의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아테네의 이게 뭡니까?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죠. 이 신을 모시고 제사하는 데입니다. 엄청나죠 이게. 예. 지성과 철학의 도시, 지성, 이성, 철학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에 이런 우상들이 또한 넘쳐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성이, 이성이, 철학이 발달하면 이런 우상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철학과 지성이 고도로 발달한 아테네에 여전히 우상이 발달하고 우상이 많았고 여전히 미신을 섬기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그 우상들이 많은지 들어가 보니까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고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선교사님 말씀 전할 때도 800만 개의 우상이 일본에 있다 그랬는데 이 아덴에도 엄청나게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뭔가를 하나 하더라도 종교적인 것과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사를 할 때에 한국의 옛날 사람들은 그냥 이사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날을 잡아야 돼요. 그죠? 결혼을 할 때도 무당한테 가서 점장이한테 좋은 날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좋은 날은 예식장에 예약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해도 뭐 이게 뭐 신과 관련이 되지 않았는가? 뭔가 내가 하나 잘못하면 신에게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종교심이 많았다. 그리고 얼마나 이런 우상과 종교심이 많냐 그러면 뭐 일본에 어제 선교사님 눈알 우상, 밥 우상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더하죠. 알지 못하는 우상. 뭔지도 모르고 아무튼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담도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신주단지를 모시면 여기는 밥알신, 여기는 눈알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 은하미너스 신. 을 딱 해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들을 많이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성과 철학의 도시, 또 우상과 신화의 도시, 이게 함께 여러분들 왜 갈 수 있었을까요? 지성, 철학, 미신, 우상. 우리가 생각해도 시골에 가면 우상이 많고 미신이 많고 좀 배운 사람이 많고 대학이 있는 도시로 나오면 지성과 이성인이 있는 곳에는 그런 우상과 미신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같이 막 함께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왜 이게 가능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철학은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철학은 현상에 관한 겁니다. 대부분이. 물론 보이지 않는 그런 형이상학적인 것도 하지만 형이상학하고 영은 다르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철학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그 속에 있는 죄의식 때문에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상적이라면 누군가를 죽이고 나면 밤에 잠이 안 오고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아요. 제가 어릴 적에 삼촌의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어리니까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것 때문에 내가 삼촌한테 혼날까 봐 두근두근 잠도 못 자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또 죽음. 날마다 그 아덴 시내에 죽음이 있었잖아요. 이게 아무리 사고를 해도 아무리 철학적인 논쟁을 해도 이 죽음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성과 지성과 철학은 발달해 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와 죽음 영의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 영의 문제를 우상에게, 신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동시에 번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전도할 그 고대의 도시 아덴은 그랬는데 현대의 도시는 어떤가?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대의 도시는 지성의 도시인가? 과거의 미신들, 과학이 발달하고 이제는 많은 이성, 이 이론들이 발달했으니까 이제 그런 우상들은 다 사라졌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상이 가득한가? 제가 생각해보고 살펴보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도시도 지성과 우상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예요. 공존.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나노융합산업연구조합입니다. 나노산업을 뭐 하여튼 이전하는 나노사업을 하는 한 연구실이 이전을 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죠. 이게 매치가 됩니까? 나노는 지금 학문 중에서 과학 중에서 최첨단의 과학입니다. 최첨단의 기술입니다. 최고의 지식, 최고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이걸 연구하는 나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고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성과 우상이 여전히 현대 도시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고 우주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심지어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기까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영적인 문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 영적인 것에 대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신 분들 제주도에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딱 그걸 보면 제주도라고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예, 돌하루방. 예, 돌하루방. 근데 돌하루방, 제주도에 있는 돌하루방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보면. 맞습니다. 코가 없어요. 코가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코가 있습니다. 원래 그 돌하루방을 만들 때는 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코가 없어요. 달가서. 왜 달가 없어진지 알아요? 신혼여행 간 사람들이 그 돌하루방 코를 만지고 비비고 문대며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에 얼마나 신혼여행을 많이 갑니까? 1년에 수천 쌍이 아마 갈 건데 수만 쌍이 가는 신혼부부들마다 그 돌하루방 옆에서 코를 만지고 문대고 하니까 돌하루방 코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들 코를 높이려고 하면서 할아버지 코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집 홈스테이 하는 청년으로부터 들었는데 어떤 그 고민을 해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뭐 거의 독보적으로 그 사람의 고민이 최고인데 그 사람의 고민을 능가쓰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한 여자가 사랑한 남자 결혼을 하는데 이 아버지가 이름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남편, 신랑의 아버지가 이름에 민감한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떤 요구를 하냐 그러면 이름을 바꾸기 전에는, 개명하기 전에는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네 혼수가 작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이름으로 20평생 살아왔어요. 친구들, 지인들이 다 그 이름을 알고 있는데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 안 바꾸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름의 의미를 두고 이름 안 하면 내 아들과 결혼할 수 없어. 이런 일이 지금도 있고 있어요. 또 여러분 우리나라에 묘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묘자리에는 그 자리가 수억 원씩 합니다. 풍수, 묘자리. 죽은 조상을 잘 섬기기 위해서 좋은 명당자리를 찾는 거예요. 현대의 도시인들이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우리 한국에 가을만 되면 수십만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 누군지 알아요? 고3이에요 고3. 고3은 열매 과목을 완전히 엄청나게 알고 있어요 그때.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고3 때의 지식을 능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한 분야에서는 더 나아갔겠죠. 그런데 고3 때 우리의 지식은 대단했어요. 사회, 과학, 역사, 지리 모르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한국의 고3은 그런 엄청난 지식인 수십만 명이 수능을 볼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합격을 기원하는 엿을 먹고 잘 찍으라고 포크입니까? 포크를 사주기도 하고 합격엿, 합격떡 이거 먹으면 잘 먹는다. 그래서 수능치기 전에 절대 아침에 어떤 국을 먹지 않습니까? 예, 미역국을 먹으면 안 돼요. 엄청난 지식인 고3들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아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숨기고 있고 그러나 이성은 발달해서 논쟁과 이런 것들은 또 발달해 있고 지성과 철학, 미신과 우상이 공존하는 현대의 도시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이 아덴에 들어갔을 때 느낌처럼 우리도 현대 도시를 보면 이제 어떤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기 가장 힘든 두 경우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첫 번째 이 지성인들 전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그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 전도하기 쉬울까요? 스티븐 호킹 박사가 무신론자입니다. 자기가 내가 평생 연구해 보았지만 신은 없더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엄청난 천재입니다. 이 지성인 전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대부분 포기할게요. 누구가 스티븐 호킹을 전도하라고 그러면 포기할게요. 지성인 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은 없어요. 왜냐? 성경은 지성과 이성이 용납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과 이성으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성경을 지성을 추구하고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여름 교수 아시죠? 이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내지 않았습니까? 한국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누구나가 자타가 공인하나. 근데 이분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이자 변호사인 분이 신앙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분이 전도를 했지만 아버지를 그리고 이분이 암으로 고통을 당하고 또 이 손자인 이민아 목사님의 아들이 어떤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이래도 꿈쩍을 안 했던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 딸이 믿는 우리 손자들이 믿는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워낙 지성인이니까 꿈쩍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76세에 이르렀어야 이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되었어요. 버티다가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자신의 그 감정 책을 낸 겁니다. 이 지성인이 변화된다는 것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냈을 때 그 사회에서 아주 뜨거운 그 주목을 받았죠. 자, 두 번째로 이런 지성인도 힘들지만 미신을 믿는 자도 힘듭니다. 여러분 무당 전도하기 쉬울까요?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무당 전도해 보신 분이 있어요. 나는 가서 내가 믿는 예수와 무당이 믿는 신하고 붙어서 싸워 이기리라. 무당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무당을 전도해 보신 분 있어요? 무당은 아예 우리의 전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당만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 왜냐? 그분이 무당 출신이었거든요. 그분이 박수 무당 출신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고 이분은 이제 무당만 전도하는 분이 됐는데 하여튼 그런 특수한 경우 빼고는 무당은 아예 우리의 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죠? 전도하기 힘들다는 게 다른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면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신이 벌을 줄까봐 어제 선교사님이 똑같은 이야기 했죠. 이 신 예수라는 신 하나 더 데려와서 양해를 구하고 섬기는데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이 신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신이 나에게 벌을 줄까봐 못 섬기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한국 사람 더 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 사람은 막 다 섬기고 이러는데 아무튼 좀처럼 개종을 못합니다. 근데 이런 도시가 아덴이었고 지성인이 가득한 도시, 미신을 섬기는 자가 가득한 도시, 이런 도시가 아덴이었는데 오늘날 현대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런 도시를 우리가 전도라는 이제 부담감을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또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시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전도가 내 삶의 주제가 아니면 사람은 부담이 없어요. 근데 전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도시에 들어가고 전도라는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면 지성인이 가득하고 미션을 섬기는 자가 가득한 이 도시가 우리에게 엄청난 벽으로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읽은 본문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네, 그런데 세 가지의 사람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으로 가서 여기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분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만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롱. 32절에 어떤 사람은 조롱을 하였습니다. 무슨 헛소리 하느냐? 우리가 바보인지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에 넘어갈 것 같아. 조롱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두 번째로 그나마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뭐냐면 보류하는 사람. 나중에 다시 듣겠다. 아, 나중에 생각해보고 나중에 다시 듣겠다. 나중에 다시 듣겠다는 사람은 10년 뒤에 다시 들어도 똑같이 나중에 다시 듣겠다. 그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고. 그나마 뭐 핍박을 안 하고 욕을 하지 않으니까 다행이죠. 대부분이 조롱하고 대부분이 보류합니다. 그러나 희망은 34절에 있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이 바울과 실라가 그 먼 길을 가가지고 그 아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이 복음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을 소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등칸에 와서 그 교회도 가보았고 우리가 슬라이드도 보았지만 선교사님이 지금 오신 지 거의 7년이 넘었는데 원주민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선교사님 말씀하셨죠? 밥 먹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오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받아들인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한 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교회와 연합해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몇 사람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시 지성인이 많은 도시는 안 돼. 역시 미신이 많은 도시는 안 돼. 좀 더 효과적인 곳으로 가야 돼. 좀 더 복음을 전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덴에 몇 사람만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지금 그리스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됐나 살펴봤어요. 공식 통계로는 8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비공식 그리스 국무성에서 발표한 통계로는 90%가 기독교인이에요. 여기서 물론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죠.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90% 이상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아무튼 바울이 전도했을 때에 그 지성과 철학의 벽에 막혀가지고 그 미신과 우상의 벽에 막혀가지고 몇 사람만 믿었는데 2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리스는 80% 이상이 기독교인이 된 유럽에서 거의 세 번째 해당하는 높은 이 기독교인 비율입니다.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현대의 지성과 미신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수많은 우상과 지성인들을 보고 포기하고 지나가지 않았어. 오늘날 그리스의 수많은 기독교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밴쿠버로 돌아갔어. 우리가 사는 도시로 돌아갔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하면 돼요. 어제 선교사님이 예기치 않게 슬라이드만 보여주시려고 하다가 예기치 않게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의 기본을 전하셨죠. 이게 우리 해야 돼요. 우리 초에 이거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기초.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가 너무 딴 곳으로 지금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씀들을 지금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지에 와서 아무리 선교지에 그 사람들의 영혼을 품고 또 그들의 불쌍함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화되지 않는다면 내가 믿지 않는 복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믿어지지 않고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 복음은 나를 통해서 증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다시 복음으로 나를 점검하고 정말 복음이 복음이라면, 기쁜 소식이라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남이 그걸 믿든 믿지 않든 그렇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다고 합시다. 외국 사람, 여러분들 외국 사람 만나는 기회가 잘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엘사를 다니니까 뭐 주로 중국인이지만 중국인들 만납니다. 자, 한국이 월드컵 우승했어요. 내가 가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들은 관심이 없어요. 월드컵 축구에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나는 안 되는 영어로 우리 한국이 월드컵 우승했다 아느냐?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관심이 있든 없든 한단 말입니다. 진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복음된다면, 기쁜 소식이라면 지성의 벽이든 우상의 벽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몇 사람밖에 안 믿었구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2000년 뒤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의 복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가는 도시 아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성의 벽과 위신의 벽을 만나더라도 여러분이 만난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평생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